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이동의 하정은 씨, 광주 광산구 금호동의 정경아 씨, 서울 노원구 중계사동의 최은아 씨, 인천 주안동의 김은미 씨,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의 서문미 씨. 이분들은 모두 같은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7월 3일이 생일인 미국 배우 톰 크루즈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기억하시겠죠? 7월 3일이 생일인 톰 크루즈가 주연한 7월 4일생, 이 중에서 소울저 보이 오늘 첫 곡으로 됐습니다. 쉬럴스가 부릅니다. 앞에 슈퍼라는 말 한마디만 붙이기에는 좀 아까울 정도죠. 슈퍼 슈퍼스타인가요? 굉장히 인기 있는 미국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7월 4일생 소울저 보이 쉬럴스의 음악으로, 음성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톰 크루즈 못지않게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여배우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남자 배우보다 높은 개런티, 거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개런티를 받고 있는 여배우 하면 줄리아 로버츠인데요. 이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철목년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디오로도 같은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영화는 그 맥라이언이 그 줄리아 로버츠의 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인이었던 줄리아 로버츠가 중간에서 가로챘던 거죠. 그리고 6년 후인 1993년, 프리티 워먼으로 스타가 된 뒤에 줄리아 로버츠는 한동안 침체에 빠졌었죠.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Sleepless in Seattle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맥라이언이 뛰어들어서 가로채버렸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이 영화는 프리티 워먼의 게리 마샬 감독이 크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러브 라이너 감독이 자신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썼던 노라 에이프런을 감독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요. 또 그녀가 감독을 맡는 덕분에 자연히 맥라이언이 캐스팅된 것이죠. 그런데 이 Sleepless in Seattle에서 애니 역의 이 맥라이언과 샘 역의 탐 행크스는 이미 한번 공연한 적이 있었죠. Joe vs. The Volcano. 비디오 제목은 볼케이노라고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애니의 애인인 월터, 온갖 알레르기를 다 갖고 있는 이 남자 역에는 서머스비에서 조디 포스터를 사랑하던 빌 펄만이 맡고 있습니다. 뭐 빌 펄만은 항상 아주 독특한 코미디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그 여자를 짝사랑하거나 괜히 헛다리 짚는 그런 역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꼬마 조나 역. 조나 역에는 유치원에 간 사나이의 그 귀여운 꼬마 로스 멜링거가 맡고 있고요. 로브 라이너 감독도 찬조 출연하고 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샘에게 여자 좀 사귀라고 닥달하는 친구 제이로 나오고 있어요. 여하튼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릴 Sleepless in Seattle은 뭐 배드씬이라든지 폭력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으면서도 영화를 얼마든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 히트한 덕분에 캐리 그란트와 데브라 카가 주연했던 An Affair to Remember, 잊지 못할 사랑까지도 다시 빛을 보게 됐죠. 뭐 최근에 이 영화를 리바이벌한다는 그런 외신도 봤는데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영화의 촬영지를 캐나다의 밴쿠버로 정했었답니다. 그런데 후에 시애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하마터면 Sleepless in Vancouver가 될 뻔했던 셈이죠. 자, 잠시 후에 Sleepless in Vancouver가 될 뻔했던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시네마 천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이동의 홍창조 씨, 부산 영도구 북내 이동의 강하영 씨, 경주 성건동의 이정민 씨를 비롯해서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Sleepless in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노르웨이에서 온 영혼의 목소리 슈슈.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녀가 함께 부르는 Fire in Your Heart. 슈슈, 그녀를 잊지 마세요. Poly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 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 러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러니.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형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 거야?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쉬. 이것도 맘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리쉬 레귤라. 어휴,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Mommy got sick, and it happened just like that. There's nothing anybody could do. It isn't fair. There's no reason. 시카고의 한 공원 묘지. 샘 볼드윈은 7살 난 아들 조나에게 자신의 아내이자 조나에겐 엄마인 매기의 갑작스런 죽음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 역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건축사인 샘의 사무실입니다. 동료 로브가 아내가 죽은 뒤 삶의 의욕을 잃은 샘에게 정신과 의사의 명함을 내밉니다. 샘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명함 한 뭉치를 꺼내듭니다. Loss of spouse support group. Chicago Cancer Family Network. Parents without partners, partners without parents. Hug yourself. Hug a friend, hug a shrink. 사별부부 컴퓨터 통신 친목회, 시카고 암 환자 가족 연맹, 편모 편부 협회 등등. 아내가 죽은 뒤 샘은 수많은 위로와 수많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내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 있는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샘은 어린 아들과 함께 시애틀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타이틀 자막과 함께 지미 듀란트의 As Time Goes By가 흘러나옵니다. Eventually, in a few months, you'll start seeing women. You'll meet someone. Right, right. Move on. Right. That's what I'm going to do. And then in a few months, boom, I'll be fine. I'll just grow a new heart. Sam, I'm sorry. She didn't mean that. I know. Look, just doesn't happen twice.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샘이 시애틀에 정착한 지 1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부의 시애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동부의 볼티모어. Everybody, Annie has an announcement. Oh. Walter and I are engaged.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애니 리드가 월터 잭슨과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아빠, 엄마, 오빠들, 올케들, 애니의 가족들 모두 두 사람을 축하해 주죠. Bless you. Bless you. Are you all right? It's nothing. Maybe it's the flowers. I'll get them. We'll move. Good idea. No, don't touch. 축하를 받다가 재채기를 터뜨리는 신랑 후보 월터. 식탁 위에 놓인 꽃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월터는 꽃가루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알레르기와 호두 알레르기, 심지어 딸기 알레르기까지 갖고 있는 골치 아픈 친구예요. 하지만 애니가 월터를 만나게 된 것도 이 알레르기 덕분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각자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월터에게 나온 건 알레르기 성분이 가득한 샌드위치였죠. 샌드위치가 서로 바뀌어 나온 겁니다. 어머니는 그게 바로 운명이라지만 애니가 보기엔 우연한 사건일 뿐이죠. 좌우지간 그가 알레르기 범벅이든 말든 식사 분위기는 더없이 좋습니다. In early June in the garden. Oh, what about Harold and bees? I'm allergic to bees.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애니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전에 자신이 입었던 흰색 웨딩드레스를 꺼내 입혀줍니다. 그리고는 애니가 골백본도 더 들었을 이야기, 바로 아버지와 처음 손잡던 이야기를 들려주죠. I probably told you this a million times, but I don't care. Then he held my hand. 네 아버지가 손을 잡길래 내려다봤더니 어느 손가락이 내 것이고 어느 손가락이 네 아버지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구나. 그때 나는 알았단다. What? Magic. It was magic. 그게 마법이란 걸 말이야. I knew we'd be together forever. And that everything would be wonderful. Just the way you feel about Walter. Walter. It's quite a formal name, isn't it? 옛날을 회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월터는 너무 딱딱한 이름 같지 않냐고요. 순간 애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갑니다. 게다가 애니가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다 입고 팔을 치켜드는 순간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집니다. Like clockwork. Oh, honey. It's a sign. You don't believe in signs. 하지만 애니는 이게 앞으로 닥칠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니와 월터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볼티모어로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Sleigh bells jingling, ring ting jingling. Horse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Giddy up. The snow is falling and friends are calling you. Horses. Friends are calling you. It's lovely ding-a-ling-a-ling.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Horse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라디오 방송은 온통 캐롤뿐입니다. 캐롤을 따라 부르며 차를 몰던 애니는 여기저기 채널을 돌립니다. Hello, this is Jonah. No last names, Jonah. 그러다가 한 방송 프로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린 꼬마의 귀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Oh, of course, you're absolutely right. All right, what's your Christmas wish, Jonah? It's not for me, it's for my dad. I think he needs a new wife. Oh. You don't like the one he has now? 아빠에게 새 부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나라는 꼬마의 크리스마스 소원입니다. 전국을 연결해서 크리스마스 소원을 듣는 전화상담 프로에 이 꼬마의 전화가 연결됐던 거죠. 여하튼 애니는 꼬마의 깜찍한 크리스마스 소원에 흥미를 느낍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행자는 꼬마에게 아빠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아빠 몰래 전화를 걸었던 조나. 시침 뚝 떼고 전화 왔다며 아빠를 부릅니다. Dad? Yeah? There's someone on the phone for you. His name's Sam. Sam? If you've just tuned in, this is Dr. Marcia Fieldstone. And tonight's topic is your wishes and dreams. Yeah, I got it. And we're on the line now with someone from Seattle. Hello? Hello, Sam. This is Dr. Marcia Fieldstone on Network America. Okay, what are you selling tonight? Is it the micro-hibachis or the Ginza knives? No. 생방송인 줄 알 리 없는 샘. 처음에는 전화로 물건을 파는 통신 판매원쯤으로 착각했다가 이내 라디오 생방송 프로임을 알고는 당황합니다. Dr. Marcia Fieldstone of Network America and you are on the air. You called the radio station? Sam? Sam, are you with me? Yeah, yes. 진행자가 샘을 살살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오냐면서요. Just a few questions. Are you sleeping at night? He doesn't sleep at all. 한숨도 못 주무시죠, 뭐. 조나가 얼른 대답합니다. 이렇게 진행자와 조나가 합동으로 꼬드기는 바람에 샘은 아내를 잃은 쓰라린 심정을 하나 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She loved... 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진행자가 불쑥 묻습니다. 애들은 어머니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누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요. Could it be that you need someone just as much as Jonah does? Yes. Don't answer that. 방송을 듣던 애니가 마치 자기 일인 양 대답하죠. 하지만 정작 샘은 대답을 안 씁니다. 이제 샘은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I was just taking her hand to help her out of a car.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는 알았지요. Magic. 그게 마치 마법과도 같다는 걸요. 라디오 속의 샘과 차 안의 애니가 동시에 마법을 이야기합니다. 애니와 샘을 이어주는 또 또 다른 마법이 시작된 거죠. Oh, you count on it. 샘에게 시애틀에서 잠 못 드는 사나이 Sleepless in Seattle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방송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전국의 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애니의 얼굴 역시 눈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and oh why can't I? 애니가 근무하는 신문사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애니의 친구이기도 한 편집장 베키가 방금 들어온 탈락스를 소리내 읽습니다. Phone service in the greater Chicago area was tied up for 2 hours Christmas Eve when some kid calls a phone-in radio show and says that his dad needs a new wife. 2,000 women called the station. 한 꼬마의 라디오 상담 프로 때문에 시카고의 통신 체계가 2시간이나 마비되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그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어보려고 동시에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애니가 자기도 그 방송을 들었다면서 수다를 늘어놓고 그러자 편집장 베키는 그녀에게 이 내용을 기사화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년 전야의 파티장에서 애니와 월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월터는 업무상 곧 보스턴에 가야 한다면서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는 그의 말이 왠지 낯설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는 자기도 잘 알 수 없지만요. Sometimes 같은 시각 시애틀의 샘은 집 밖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이 시애틀의 하늘을 밝히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킹 콜의 스타더스트가 흐르지요. And I am once again with you when our love was new. And each kiss an inspiration. But that was long ago. Now my consolation is in the stardust of a song beside the garden wall when stars are bright. 그런데 샘이 쓸쓸한 연말을 보낼 건 말건 아내가 그리워 가슴이 미어졌든 말든 라디오 방송에 목소리를 탔던 그 일이 새해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Dear Sleepless in Seattle, you're the most attractive man I ever laid ears on. Wait. 우선 수취인 난에 Sleepless in Seattle이라고 쓴 수많은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샘이 그런 편지들에 별 관심이 없자 주나가 대신 우편 검열관 노릇을 해주죠. 또 전화통도 불이 납니다. 주나가 방송 타는 재미로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방송국에 알려줬던 겁니다. 게다가 샘 주변의 여자들도 그에게 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복이 터진 거지요. 하지만 샘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Mm. the sun is high in the afternoon sky, you can always find something to do. But from dusk to dawn. 한편 애니는 코를 골며 자는 월터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자기 전에 가습기에 물을 꼭꼭 채우는 남자,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는 모두 갖고 있는 남자, 엄마 말을 맞다나 이름이 너무 딱딱한 남자.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낭만 같은 게 없는 남자. 이 남자가 과연 자신의 배필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 자체가 결혼을 앞둔 여자의 불안 증세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애니, 부엌에 내려와 라디오를 틉니다. Welcome back to the best of Dr. Marcia Fieldstone, clinical psychologist and the friend you never had. Remember Marooned in Miami? He says he doesn't love me anymore. Why would you want to be with someone who doesn't love you? 그런데 지난번 그 상담 프로에서 특집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송을 결산하는 특집이죠. Sleepless in Seattle. Well, I'm going to get out of bed every morning. Breathe in and out all day long. Then after a while, I won't have to remind myself. 그 덕분에 애니는 Mr. Sleepless in Seattle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이번에도 역시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Mr. Sleepless in Seattle에게 깊이 빠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That decorator on the Bennett job. Victoria. Yeah, she's pert. No, I'm far away. 여기는 다시 시애틀. 호레비 샘을 안쓰럽게 여기던 동료 제이가 그에게 열심히 충고합니다. 이제 좀 여자를 사귀어보라고요. 그러면서 캐리 그란트가 주연한 영화 강가딘까지 들먹입니다. You do it in your own suave way. Think Cary Grant. Cary Grant. Think Cary Grant. Say, come over and Hello. Look at my swatches. How do you know? Maybe he did. He didn't. He didn't. I know he didn't do no it in the movie. I Gunga Din. He didn't call no, Gunga Din is not a swatch kind of movie. Why? But who knows what he did in real life? Oh, but he did that with Diane Cannon. Oh yeah, sure. Hello, Diane. Take a look at these swatches. 말하자면 캐리 그란트처럼 세련된 매너로 여자를 상대해보라는 것이요. Hey, Jonah. Hi, Dad. This is Jessica. Well, it's nice to meet you, Jessica. 집에 돌아온 샘에게 조나가 여자친구 제시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How do you know? Dad, could you shut the door? Sure. H and G. Hi and goodbye. 인사인 Hi and Goodbye를 H and J로 줄여 말하는 제시카. 꼬마들 사이에는 이런 게 유행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꼬마들에게서 자극을 받았을까요? 샘이 드디어 자기에게 줄기차게 관심을 보이던 빅토리아라는 아가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친구의 조언대로 캐리 그란트의 말투를 흉내냈지요. Are you in love with him? I'm not now. Now, those were the days when people knew how to be in love. You're a basket case. They knew it. Time. 텔레비전에서는 캐리 그란트와 데브라 카가 주연한 영화 잊지 못할 사랑, An Affair to Remember가 방영되고 있고, 베키는 그 영화를 보며 떠들고 있고, 그리고 애니는 타이프라이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 적극적으로 부딪혀야겠다고 결심한 애니. Sleepless in Seattle 씨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녀는 이제 약속 장소만 써놓으면 됩니다. 어디서 만나자 걸까? 그런데 그때 마침 TV 화면은 캐리 그란트와 데브라카가 발렌타인데이 저녁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베키가 무심코 대사를 따라합니다. I want to meet you. How about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On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Oh, yes, that's perfect. Sunset, Valentine's Day. 그런데 애니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베키가 내뱉은 말을 편지지에 옮깁니다. 발렌타인데이 저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만나자고요. 하지만 월터가 이미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애니는 다 쓴 편지를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구겨서 던져버린 편지. 이 편지가 나중에 문제의 편지가 됩니다. The whole lamp. I love you, John. I love you, Dad. 한편 샘은 무서운 꿈을 꾼 조나를 다시 재웁니다. 그리고는 물 위에 떠있는 집 앞에 갑판에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같은 시각, 잠 못 이루던 애니 역시 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마법과도 같은 우연의 일치지요. 편지 쓰기를 포기한 애니는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선 방송국에서 샘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샘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의 성이 볼드윈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망을 통해 신문에 난 적이 있는 216명의 샘 볼드윈을 추적한 끝에 드디어 현 주소와 직업 등 그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알아내게 되죠. 그런 다음 그녀는 컴퓨터 팩스로 시애틀에 있는 사립탐정에게 샘의 뒷조사를 의뢰합니다. 물론 사진도 빼놓지 않고 의뢰하지요. Thank you, Derek. You're welcome. I'll have a... White wine spritzer? Yes. And you, sir? Oh, I'm fine, thank you. Hi. Hi. You look good. You look good yourself. 한편 샘은 빅토리아를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죠. You did? 그런데 첫 데이트가 개시되기가 무섭게 샘을 찾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 존합니다. Thank you. Hello. Dad, can we go to New York City for Valentine's Day? What? Annie Reed from Baltimore wants to meet us at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on Valentine's Day. 볼티모어의 애니라는 여자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발렌타인데이 저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이없는 표정이었어요. 애니건 어른이건 간에 조나를 야단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전위적인 빅토리아와 다시 데이트에 열중합니다. 그런 두 사람을 카메라에 몰래 담고 있는 사람. 바로 애니가 의뢰한 탐정이죠. 그런데 아까 조나가 받았다는 애니의 편지.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구겨서 던져버린 편지가 어떻게 시애틀까지 온 걸까요? 범인은 바로 맥키였죠. 그녀가 구겨진 애니의 편지를 주워서 우체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I don't know. I'm stupid. You tell me. You know better than I would. But couldn't we just flip the house around so that everything on one side is now on the other and everything in the back is now in the front? 그나저나 아빠가 빅토리아와 가까워질수록 조나는 괴롭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에는 그녀를 집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Move the kitchen cabinet. Okay. 그날따라 조나는 하이에나 소리 같은 빅토리아의 웃음소리가 더욱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괴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빨리 자라고만 하죠. 자기가 잠든 후 두 사람이 뭘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조나.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빅토리아가 샘의 집에 초대된 그날 밤 애니와 월터는 시끄럽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 꼬마가 상담 프로에 또 나왔으니 빨리 라디오를 켜보라는 베키의 전화였습니다. I'm sorry, Walter. Are you bleeding? 애니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라디오를 켭니다. 그리고는 월터에게 들킬까봐 전화기와 라디오를 양손에 들고 청소도구 창고에 몸을 숨기지요. 아빠가 지금 마녀 같은 여자와 키스를 막 하려고 한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으로 이렇게 묻는 조나. 하지만 진행자는 조나를 달래기만 합니다. 그러자 조나는 수화기를 놓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와 동시에 애니도 비명을 지르지요. 월터가 창고 문을 벌컥 열었으니까요. 자, 이 장면 들어볼까요? Now he's kissing her on the lips. She's a hoe. My dad's been captured by a hoe. What am I going to do? Calm down, Jonah. Calm down. Tomorrow morning. When you're sitting down to breakfast with your dad, tell him how you feel. It's not good to keep your feelings inside you. Jonah? Miss Scarlett, in the broom closet with the radio. Walter, you scared me. Don't ever do that again. 여하튼 이렇게 해서 조나는 아빠의 심야 데이트를 방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Right. 다음 날, 애니가 편집장인 베키에게 능청을 떱니다. Sleepless in Seattle 이야기가 진짜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요. I thought I would look into doing a story on those radio shows. You'd probably have to go somewhere to really look into it. 그렇다면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좋지 않겠니? 눈치 빠른 친구 베키가 이렇게 맞장구 쳐줍니다. 애니는 월터에게 시카고 출장이라고 둘러대고는 시애틀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조나는 애니에게 답장을 띄웁니다. 시애틀 공항에서 빅토리아를 배웅한 샘. 그의 눈이 갑자기 커집니다.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막시애틀에 도착한 애니였지요. 샘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 뒤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조나가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그만 그녀를 놓치고 맙니다. 지도를 뒤적여 드디어 샘의 집을 찾은 애니. 그 순간 샘과 조나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 모터보트를 타고 물 위를 미끄러져 갑니다. 그 모터보트를 따라간 끝에 그녀는 마침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죠. 하지만 선뜻 다가설 만큼의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We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Now my heart hears music, such a simple song. Sing it again, the notes never end. This is where I belong. Just the sound of your voice, the light in your eyes. We're so far away from yesterday.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we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다음 날, 애니는 다시 샘을 찾아갑니다. 마침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샘과 조나를 발견한 애니. 용기를 내 도로를 건너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나타나 샘과 조나를 포옹하죠. 그 광경을 보고 얼떨결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버린 애니. 트럭이 놀라서 경적을 울리고 그 소리에 샘이 고개를 돌렸다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공항에서 본 그 여인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헬로우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택시가 빵빵거리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샘과 애니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싱겁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장면 들어보시죠. Where's Greg? Hello. Hello. So then what happened? So then I left, obviously. 볼티모어로 돌아온 애니는 베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헬로우라는 말밖에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영화 잊지 못할 사랑에서 데브라카도 그랬죠. 헬로우라는 말밖에 못했다고요. He said hello. He said hello, and what did you say? All I could say was hello. Oh, my God. And all I could say was hello. It's a sign. 베키가 비디오로 데브라카의 그 대사를 확인시켜줍니다. 묘한 징조라면서요. 하지만 애니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샘과 포옹하던 여자와 탐정이 보내준 사진 속의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샘이 포옹한 여자는 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니는 샘의 답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구겨버린 그 편지를 친구 베키가 몰래 샘 앞으로 붙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하튼 애니는 샘의 답장을 읽어봅니다. Dear Annie, thanks for your letter. It was great. 애니에게 편지 고마웠소. 발렌타인데이가 기다려지요. 또 우리가 MFEO일지 어떨지 그것도 기대돼요. MFEO. See you soon. Sleepless in Seattle. MFEO. Made for each other. MFEO. Made for each other. 천생연분이라는 말이죠. 이건 분명 조나의 여자친구 제시카 솜씨입니다. 애니는 샘의 답장이 유치하건 말건 이미 월터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어떻게 해서든 애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조나를 도와줍니다. 컴퓨터로 항공사 티켓 예매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조나가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으로 입력하지요. Sleepless in Seattle is history. 한편 Sleepless in Seattle은 과거지사라고 말하고 뉴욕으로 온 애니. 월터를 만나 약혼 반지를 선물 받습니다. 바로 그 시간 조나도 아빠 몰래 뉴욕에 왔습니다. Excuse me. I'm Jonah. Are you Annie? No. I'm Cynthia.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옥상 전망대. 조나는 애니를 찾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시각 애니는 월터와 함께 어느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으로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순간 애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뉴욕엔 어둠이 깔리고 조나는 전망대 구석에 쭈그려 앉고 아들이 뉴욕에 갔다는 사실을 안 샘은 급히 뒤쫓아오고 애니는 도저히 결혼은 할 수 없다며 반지를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하트 모양의 불빛이 빛납니다. 애니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나! Dad! 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까지 한달음에 올라온 샘. 조나가 달려와 아빠 품에 안깁니다. 샘이 애처롭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애니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I'm sorry, ma'am. Empty. 전망대에 올라온 애니.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애니는 혹시 하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가방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작은 곰 인형이 들어있는 가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쪽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I left her by the telescopes. Sam과 조나가 가방을 찾으러 올라온 겁니다.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말없이 쳐다보기만 합니다. 한참 만에야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지요. I saw you in the street. Are you Annie? Yes. You're Annie? This must be yours. I'm Jonah. This is my dad. His name's Sam. Hi, Jonah. Sam. And who's this? Howard. Oh, Howard. Hello, Howard. 기다리던 엘리베이터맨이 헛기침을 하자 샘은 애니에게 손을 내밉니다. 애니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며 서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다가갑니다. 마법과도 같은 사랑이지요.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종찬 학생 잘 들으셨어요? 이 영화를 제가 혼자 봤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마치 마법의 가루가 뿌려진 듯한 영화죠. Sleepless in Seattle. 오늘 여러분의 밤만은 아주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Love is ended.